조국 개방 71돌째쯤하여 감보자의 통신방송들이 12일과 13일 조국 개방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아카페 통신과 국가 라디오 방송 FM 90.5 방송은 15송상의 항일무장 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선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신 김일성 주석께서는 해방 후 조선노동당부터 장군하시었다고 하면서 조선이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유의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군사를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불패의 사회주의 국가로 전변된 데 대해서 상세히 전했습니다.